멀도 가까이도 아닌 저만 그래서 고향의 흙 냄새는 언제나 나를 부르네. 기나긴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도 고향은 아가니까 엄마의 품이련가. 아, 뭐 그러기 나를 두고 흐르네.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 언덕 위에서 다정한 친구들은 언제나 나를 부르네. 기나긴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도 고향은 아가니까 엄마의 품이련가. 아, 먹구름이 흐르 나를 두고 흐르네. 낯선 거리 헤매니 웃어 마셔도 마음은 고향하니 달려갑니다. 사랑한다고 그 입술로 약속한 사람 동강아 일러가거라 사랑아 일러가거라 이러다 멈춰버리면 사랑 동강이 난다 얼결치는 동강나루터 잠자리꽃 머리에다 꽂아주며 가슴으로 약속한 사람 동강아 일러가거라 사랑아 일러가더라 이러다 멈춰버리면 월세는 어디로 가나 사랑 동강이 난다 기억하는 세월이 힘들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누구나 그랬듯이 철없이 끝나버린 저 사랑 조그만 상처가 오해로 끝나버린 두 사람 지금의 나였더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아노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얼굴 붉히던 첫사랑이 그리워진다. 춤출 땐 타는 가슴 콩닥거렸고 보다듬고 싶었지만 첫날의 말씀 몰라예 아이러예 부끄러워예 보고 싶다 부산 아가씨 몰라예 아이러예 부끄러워예 보고 싶다 부산 아가씨 때로는 나를 미워도 하지 하지만 가끔은 눈시울 찾기도 하지. 어쩌면 지금 어디가 혼자서 나처럼 쳐다를 지도 몰라. 초저녁 찾게 빛나는 정별을 나처럼 보면서 울지도 몰라. 루루루루 루루루루 아마 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나를. 잠시라도 떨어졌으면 못 살 것 같은 내 사람아. 그리울 때 海を待ったよ。君約束で指折りまで。まあ、もう始まらよ。できてくれよ。 않아도 아닐 거다 당신아. 왜 떠났니 원망하지도 않을 거다 당신아. 아닌 척하고 살았지.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니냐. 모른 척했을 뿐이지. 밤마다 너를 안고 울었어. 아, 당신아, 못다한 사랑 아쉬워하지 않을 거다 당신아. 왜 그랬니 물어보지도 않을 거다 당신아. 이러는 내가 정말 오늘도 사랑할 일이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머리 없는 이마 겉이 타야 미미한데 속만 타면 누가 알아 어떤 놈 팔자 좋아 장가 한 번 잘도 가는데 몹쓸 놈의 연애 팔자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 살라고 날 낳았던가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 살라고 날 낳았던가 아무리 따져봐도 당신만큼 좋은 사람은 없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만 보였습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서 당신의 사랑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 속할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게요. 새끼는 부리지만 오기도 부리지만 사랑을 그렇게 웃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달콤한 사랑의 약속, 그 약속 믿는 바보. 가장 큰 약속 그것은 사랑. 웃기는 약속도 사랑. 사랑의 조건은 없어. 항상 이유도 없어. 없어. 사랑은 아무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망은 하지도 마. 누구도 탓하지 마. 이별은 사랑 뒤에 숨어 있는 불청객 같은 거지. 이 사람이 이제는 내 거야. 그 착각하는 너는 바보. 가장 큰 행복 그것은 사랑. 눈물을 지는 것도 사랑. 하고 이별은 혼자가 되고, 되고 사랑은 누구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